있을지 허물어져 가는 가슴을 안고 지켜온 일을 잊혀질까 두려워 입술에서 맴도는 당신이란 그 이름 닷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아직은 청춘이라 하지만 언제 다시 만날까 어디에서 만날까 당신의 만날 수가 있을지 돌아서서 가는 세월을 보며 기다린 나가 바람처럼 돌아와 눈물 속에 번지네 당신의 그 모습 말 없이 기다리는 세월이 아직은 꿈이라고 하지만 늦어버린 그날에 누구라고 부를까